광명성절경축 도이칠란드 공산당 준비위원회가 1월 23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, 경축 모임, 자담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광명성절경축 로무니아 전국준비위원회가 최근 로무니아 사회주의 당에서 결성됐습니다.